이제 가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데 미련 같은 건 다 버렸었는데 후회만 남은 인생 그 어떤 의미조차 없던 나의 삶은 온통 두려움과 고통뿐이었기에 나는 버렸어 한땐 나의 목숨과도 같았던 사랑까지 버렸어 이런 나를 보며 울었어 그렇게 난 생을 접었어 아니에요. 너라는 사실이 그나마 행복했어 이젠 그것마저 다 날아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나였어 더 이상 어떤 것도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 의미조차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 나를 잡지 마 울지 마 가는 길이라도 제발 나를 편히 놔줘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아침했어 Yeah.